기억은 아시나요? 내 눈물이 말하잖아요. 내가 살아온 동안, 내가 살아갈 동안 그댄, 그댄 내 전부인 거죠. 내 사람인 거죠. 가슴 아픈 만큼 지우고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사랑, 세상이 얼어도 멈추지 않을 사랑. 차라리 내가 다 아파할게요. 내 걱정 말아요. 아프고 아파도 사랑이죠. 난 행복하죠. 영원한 나의 내 사랑. 들어 눈물에 내려앉은 그 밤처럼.